경애하는 진정운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 군부대관아 구분대를 시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 군부대관아 구분대를 시천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구분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구분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분대가 맡고 있는 전투임무와 전투동원 준비 실태, 훈련 정령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분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 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과 같은 복잡한 전투정황들과 조건들을 조성해놓고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관 참모부 일꾼들이 전투 정황을 신속히 분석 판단하고 요리한 전투 환경을 마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며 싸움 준비에서 미진된 문제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자나깨나 싸움 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있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구분대의 전투임무 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과 함께 훈련에서 조치성, 실용성, 과학성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분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만큼 전투정치 훈련과 부대 지휘 관리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하여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킬 때 대한 문제, 전투 진지들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위장을 잘할 때 대한 문제 등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서 비준해준 표준병령 설계대로 새로 꾸린 구분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노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침실에 들리시어 모포의 질도 가늠해 보시고 난방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었으며 세목장에 들리시어서는 수질 상태와 물량도 려야하시고 군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보람찬 군무생활을 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춰놓은 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컴퓨터 자료 전송 체계를 세워준 결과 군인들이 매일 인민군 신문을 정상적으로 보고 당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정치 사상적 신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야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팔방미인들로 키우자면 그들 속에서 독서기풍을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분대 식당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린 것만큼 겨울철 난방 보장을 잘하여 군인들이 따뜻한 곳에서 뜨끈한 식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고, 일일 창고, 콩 창고, 가공실 등을 돌아보시면서는 콩 농사도 그만하면 잘했다고, 기초식품은 물론 각종 절임, 젓갈류들도 풍족하게 마련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가공시설들도 잘 갖춰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그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하는 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콩농사, 온실농사, 축산을 비롯한 부업의 힘으로 구분대를 잘 사는 구분대, 부자 구분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겸허있게 일도선 병영을 바라보시며 건물들의 외벽을 곰보미장으로 처리하니 보기 좋다고, 담쟁이까지 뻗어오르면 볼만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병영과 주둔 지역의 산들을 수림화, 월림화, 과수원화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분대 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관민 앞에 지는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경상적인 전투동원 체설을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344 군부대관화 구분대의 군인들은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탐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 사령관 동지의 선군혁명령들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